스치는 손끝에 돌아가는 밤이 길어져 뒤척이는 하루의 끝에 난 아쉬운 마음에 떠오르는 그대 생각에 미소 짓는 하루의 끝에 작은 빛을 비추는 너를 따라 걷는다면 어두운 밤이 쓸쓸하지 않을 것 같아 빛이 되어줄 나를 따라